유엔의 날에즈음한 토론회가 24일 평양의 대동강 외교단 대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에는 주조 유엔 상주 조종자 겸 유엔 개발계획 상주 대표를 비롯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외무성, 국토환경보호성, 농업성 등의 일꾼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대표들이 여기에 초대됐습니다. 지속적이며 회복력 있는 인간 개발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연설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식량 및 영양 안전, 보건, 물위생, 교육, 자연에너지 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의 유엔 기구들의 협조 계획에 대한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이날 유엔 상주 조정자 겸 유엔 개발 계획 상주 대표는 연회를 마련했습니다.